중국의 환구지보와 미얀마 텔레비전 방송이 7월 25일과 27일 조선노동당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평양의 자연박물관과 주황동물원이 특색있게 일떠섰다고 하면서 자연박물관과 주황동물원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 텔레비전 방송 대공보도 자연박물관과 주황동물원을 소개하는 글을 사진들과 함께 편집했습니다.